조선과의 친선 옆에 도이칠란도 지부가 남조선 역적 배당이 집단 유인 납치한 우리 공화국 국민들을 즉시 송환할 것을 요구해서 9일 자국 주재 남조선 괴뢰 대사관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한편 도이칠란도 반제위원단이 조선민족을 세균전 참화 속에 몰아넣으려는 미제의 흉악무도한 책동을 규탄해서 9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